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세월 지나 뒤돌아보니 정신없이 걸어온 날들 지난 날 미안해요 고마워요 남은 인생 행복합시다 몇 년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대 아픔 대신 질 텐데 호감이란 거 못 시켜줘 미안해 원망이구나 당신만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놓고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없이 살아온 날들 지난 날 미안해요 고마워요 남은 인생 행복합시다 몇 년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대 아픔 대신 질 호감이란 거 못 시켜줘 미안해 세월이 원망이니